Ladies and gentlemen, performance by News Populer Remix. 우리가 푸푸 장난 충분히 너무 이끄친 맘만 사와루 우리가 푸푸 장난 충분히 너무 이끄친 맘만 사와 Kalau boleh tinggal sesuatu